제26과 비행기 예약 Lección 26 Reserva de avión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Bueno, aquí es líneas aéreas coreanas. 비행기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비행기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Deseo hacer una reservación. 언제 떠나십니까? 언제 떠나십니까? ¿Cuándo partirá usted? 9월 15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9월 15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Tengo previsto salir el 15 de septiembre.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Cuál es su destino?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 런던입니다. Londres, Inglaterra.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Espere un momento. 오후 2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Usted puede tomar el avión de las 2 de la tarde.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Qué suerte tengo.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Cuál es su nombre?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입니다. Soy el señor Brown. 예약이 됐습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Ya hemos hecho la reservación. 출국 이틀 전에 예약 확인을 하십시오. 출국 이틀 전에 예약 확인을 하십시오. Por favor, confirme su reservación dos días antes de su salida.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 haré, gracias. Hasta aquí la lección 26. Estudie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대한항공 Líneas aéreas coreanas 출국하다 Salir del país 행선지 Destino 성함 Nombre 이틀 전 Dos días antes 확인하다 Confirmar